제가 사랑의 성경이라고 규정한 성경 레위기를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레위기를 사랑의 성경이라 하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풀어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배의 규례, 제사의 규례, 또 계명, 공의, 율법, 제도, 어떤 정결법 이런 것들을 언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고 형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비인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게 도덕적으로 가고 형식적으로 가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규례와 율법과 제도 등 이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 첫 제사장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던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었던 이 죽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것으로 대체했을 때, 다른 불로 분향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망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끔찍하고 사실 굉장히 비참한 사건 이후에 무슨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가 하면 11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거룩과 정결에 대한 규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뭐 집이나 어디에 또 유출병에 병자가 나을 때 어떻게 해야 정해지는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지 그러한 규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10장 뒤에부터 나오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거룩과 정결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또한 도덕적으로 형식적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아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안 하고 이건 하고 이건 하는데 어디까지 하고 이거는 하지 않는데 어디까지 안 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이 한다는 것, 정결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또 이 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내야 될까라는 그 모든 것도 또한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을 기준으로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이 11장을 1절에서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읽기 힘든 이유가 11장에서 되게 잘 나타나고 있죠. 웬 동물, 새, 뭐 물고기, 파충류들 그 이름이 끊임없이 나열되고 있고 이건 가증하다, 이거는 먹지 말라 계속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이 성경에 보통 표시되어 있는 그 동그라미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단락으로 단락단락으로 한번 그 그룹 지어서 큰 덩어리로 그렇게 공통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의 공통점이나 또 그렇게 분류된 기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도 굉장히 그 그룹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육지에 있는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을 말해주고 있죠. 또 9절에서 1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물에 있는 어류 중에서 가증한 것과 가증하지 않은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의 규례를 말해주고 있죠. 또 오늘 읽은 이 전반부의 마지막 13절에서 19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에 대한 규례죠. 조류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규례를 말해주고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이 그룹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어디에서 사는가, 그죠? 여기 그 고향동 사거리에 보면 성당에서 저쪽 윤창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고기 뷔페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육해공입니다. 육해공. 육해공 무한리필 퓨전 뷔페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육지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뭐 새에 대한 거, 고기 우리 집에 다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고기란 고기. 그러니까 육해공으로 분류한 것은 모든 먹을거리, 고기에 대한 모든 먹을거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을거리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보면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애들한테 뭘 해줘야 되나. 우리 어머니들, 아내 되시는 분들, 그게 제일 큰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죠?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 메뉴를 생각하고 저녁 메뉴를 생각해야 되는, 또 내일은 뭘 해서 먹어야 되나.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먹을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규례와 율법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에서 사랑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으신 본문을 종합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식으로서의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하는 일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다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과 맥이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저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문제로서 우리의 일상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그냥 시간으로 그냥 한 이벤트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라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가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일생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듯이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된다. 인생은 큰 사건 몇 가지와 수없이 많은 일상으로 이루어진다. 큰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일상은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 삶은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합이고 그 일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어떤 사람의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다면 그의 일상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일상의 작은 조각들이 쌓여서 그 일상의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인생의 큰 성공을 이루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는가? 눈부신 인생을 살아가려면 일상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입니다. 그 일상들 때문이죠. 왜냐? 그 작은 일들, 그 일상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초월성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식사 메뉴를 고르는 이 작은 일 하나에도 이거는 왜 먹으면 안 될까? 이거는 왜 먹어도 될까를 고민하는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찬식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성찬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내 양식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것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는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거는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가 곧 밥이고 밥이 곧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수로 가득 차야 되고요. 일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보면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라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신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십계명을 적용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이 법대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작은 선택 하나에서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게 바로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일상에 담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기적인 것이고요. 모든 순간이 천국인 것입니다. 언제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의 불이 갑자기 콱 임재하고 폭풍같이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가 참 많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폭풍을 보내시지 않고 뭘 보내시죠? 나비를 보내십니다. 나비. 성령을 그 성경에 보면 루아흐라고 바람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은혜롭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부드럽게. 그냥 일상에. 그래서 그 일상의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이 관점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나비의 날갯짓 그것이 훗날 어떠한 폭풍과 같은 역사로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보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죠. 영성이 넘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11장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너무 길어서 그냥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절에서 23절에는요. 곤충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쭉 말해주는 규례가 나옵니다. 24절에서 28절에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한 사람 또 29절에서 38절에는 파충류의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규례 그리고 그 사체를 접촉한 것에 대한 정결 규례가 나오고요. 39절에서 40절에서는 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사체, 그 시체를 접촉했을 때의 정결 규례가 나오고 41절에서 45절에는 좀 충격적인 말이 나오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배를 대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에 대한 정부정에 대한 이 규례를 마치고 있지요. 그것이 11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뒷부분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앞부분 1절에서 19절을 제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후반부 뒷부분은 어디서나 사랑하는 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후반부의 내용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더운 나라나 조금 습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덥고 습한 나라에 가면 정말 이 곤충과 파충류가 사람이랑 굉장히 가까이 삽니다. 집에 그냥 파충류 도마뱀이 막 기어다니고요. 호주 같은 데는 뱀이 독사가 하도 집에 들어와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가면 그 초가집 지붕에 군뱅이를 비롯해서 온갖 곤충이 있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처마 밑에 구렁이가 사는 집도 있었어요. 그리고 벽이나 그 담벼락 밑에 도마뱀이 기어다니고 했죠. 동남아나 아랍 쪽에 가면 더 많은 곤충과 더 많은 파충류가 정말 어디서나 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사람이 사는 반경 안에 늘 곤충과 파충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들의 사체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말이죠. 그래서 이 후반부의 말씀을 저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나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활하는 어디서나. 나의 생활 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생활하는 곳, 내 생활 반경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그 생활 반경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별로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죠. 아무리 부정한 짐승의 사체라지만 그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면 그것이 그릇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옷에 떨어질 수도 있고 몸에 닿을 수도 있고 뭐 화덕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것이 떨어지면 질그릇이나 화덕, 화로 이런 것들은 다 깨트려버려야 되고요. 몸에 닿으면 옷을 빨아야 되고요. 어떤 것에 떨어지면 이제 물에 담그기도 하고요. 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밭에 심을 종자에 떨어진 것은 물이 묻었을 때와 물이 묻지 않았을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부정한 것인가? 왜 다 먹으면 안 되는가?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가 않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덩컨 제이 와츠라는 사람이 쓴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 일상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모순도 동시에 갖고 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후반부의 본문에 굉장히 잘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활 반경을 바라볼 때 상식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가 없지요. 곧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집 막내딸 하라한테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뭐든지 다 반대로 합니다. 밥 먹어 하면 먹지 않고 먹지 마 그러면 와서 먹고 모든 걸 반대로 하는 이 상식을 파괴하는 이 아이가 저희 집을 먹여 살릴 일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딱 적합한 인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요, 이 상식으로만 바라보면요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상식이란 말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상한 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저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을 줄도 알아야 어떤 역사적인 사건, 획기적인 사건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요 상식 속에다 가둘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에 가둬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사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믿을 것이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식에 매여 있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조금 뛰어넘어서 이 11장 후반부를 한번 해석해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정결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했을까? 그게 참 귀찮은 일이고 그게 참 힘든 일인데 왜 구별해야 했을까요? 그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구분하여서 내가 받아들이고 끊어낼건 끊어내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식주를 구별해야 되고요. 생각을 구별해야 되고요. 몸을 구별해야 되고요. 행동을 구별해야 되고요. 말을 구별해야 되고 죄를 구별해야 되고 죄의 결과를 구별해야 되고요. 죄의 모습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도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상태는요, 자기 자신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그 생활 반경과 그 주변까지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부정함을 오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례,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늘 자신을 부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정결한 것으로 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 모든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다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동물의 사체는 다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요,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모습을 철저히 반대쪽에 서 있으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물의 사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체, 이 죽음, 그것이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그 사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죄의 결과와 거리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최초의 인류에게 죄가 들어올 때 사단이 어떤 동물을 이용했죠? 뱀을 이용했습니다. 그 뱀은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평생을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평생을 흙을 먹을 것이다. 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뱀, 그리고 뱀처럼 이 그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은 죄의 근원과 기원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뱀만 부정하게 생각하면 되지, 뱀이라는 것을 통해서 왔으면 왜 땅에 기어다니는,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다 부정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요. 다 읽기는 좀 기니까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성경을 어떤 좋아하는 구절, 그 구절만 취하고 그 앞뒤는 잘 읽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전혀 좋지 않은 태도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만 기억을 하고, 근데 앞뒤 구절을 다 읽는 것이 그 의미가 더욱 확실해지고 더 정확해지죠. 이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화목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붙어 나오는 것이 권계, 권면하고 경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구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어디서나 생활 반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모든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다 부정하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의 말씀을 따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은 말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다 부정하다. 죄의 기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다 부정하다. 왜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짐승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길짐승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징을, 그것이 내 상식에는 어긋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안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내가 취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일상에서, 그리고 생활 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인 것이죠.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이 줄줄 흐르는 호청의 한쪽을 잡고 내밀면 당신은 군말 없이 고분고분 다른 한쪽을 마주 잡아주어요. 그리고 물기 한 방울 없이 힘껏 꼭 짜내지요. 다시 호청을 펼쳐서 서로 양 끝을 마주 잡고 만세를 부르듯이 위로 쳐올렸다가 뿌리치며 내리면 남은 물기가 말끔하게 빠지던 거였어요. 우리는 기다란 천을 자갈밭 위에다 펼쳐놓지요. 그러면 하얀 햇볕이 호청 위에 가득 찹니다. 고만고만한 백엣잎도 방석 덮개도 사이좋게 나란히 펼쳐두지요. 속옷들은 널찍한 바위 위에 널어두는데 바위가 햇볕에 뜨뜻 미지근해져서 저절로 잘 말라요. 우리는 빨래들에게 좋은 자리는 다 내주고 모래밭으로 올라가 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었지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살림의 단순한 일상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황석영 씨의 오래된 정원 상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살림의 단순한 일상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바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살림의 단순한 일상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구상 시인의 꽃자리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바로, 내가 지금 힘들다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다. 신앙의 현장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과 기적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일상에서나 생활 반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겠지요. 참다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과거라는 도둑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미래라는 염려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현재 지금의 자리에서 어디서나 언제나 그 자리를 꽃자리라 생각하며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 몰입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지금 바로 사랑하겠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